태양절에 점하여 이에 마사지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연락회 공동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회 대표단, 유하 기엑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체사상연구 핀란드 전국위원회 대표단, 더머트 하드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대표단과 요리 아니시모브 우크라이나 선군의 복음 주체사상연구협회 대표가 11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송치트 플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 주체사상연구 조직 대표단과 롤랑 벨레 무켈랭게 민주공고 반둔두 종합대학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이 왔습니다.